주부에 보시면 제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글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 글은 이제 이 마더 테레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편지로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제 안에는 해답이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이죠.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질문합니다. 금제 제가 이제 들었던 강의가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평신도 포럼 이런 곳에서 이 자담을 한걸 들어서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예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확인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믿어. 사실은 그게 믿는 게 아니고 묻어두는 것이고 어떤 면은 그냥 맹종, 맹신, 지성 없는 기독교. 어떤 면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은 늘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건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라비 자카리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 출신인데 이분이 17세에 무신론자였었는데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이분은 이제 법학 박사기도 하고 신학 박사기도 합니다. 21세기 CS 루이스다 이런 정도로 아주 탁월한 변증을 하는데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이런 책도 있고 무신론의 진짜 얼굴 이런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3월 4일 금요일 오클랜드 하버사이드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영어가 좀잘 되시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부부가 다 가기 어려우면 한 분이라도 꼭 가셔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분이 하는 강의 타이틀이 뭐냐면 The Future of Western Value입니다. 서구사회의 가치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해져갈 것인가라는 강의를 하고 이분은 보통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즉석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라비 자카리어스라는 이렇게 쳐보시면 이분이 이제 강의한 것들도 있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영어가 되시는 분, 전부 인도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도 또박또박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꼭그 강의를 들으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여러분들 의심한 것,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서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예측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7시, 하버사이드 처치. 5불입니다, 입장. 5불. 예, 가족이 가면 10불 이래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이 강의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 제가 올려놓은 이 주보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수녀님들과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언제나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쾌활함이 공허함과 비참함을 가리는 외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내가 뭐 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속과 다른 겉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 때 그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외식된 그렇죠? 그것이 전부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자기의 그 외식된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종교인들이 쉽게 빠지는 한몰의 웅덩이, 이게 뭐냐면 외식 위선입니다.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묘하게 감추고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냐? 주님이 외식을 엄청 싫어하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몇 번 살펴볼 것인데 2절, 5절, 16절 여기서 외식 이렇게 되었는데 뭐냐면 휘포크레테라는 말입니다. 휘포크레테. 이게 뭐냐면은 연극할 때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얘기합니다. 배우들.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배우가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외식이다 이럽니다. 외식. 예. 그냥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뭐 아 좋은 그 집사님의 이 모델이 이러니까 나도 그 흉내만 한번 내볼까? 아, 이게 이제 외식하는 것이죠. 예, 좋은 그리스도인은 저렇다니까 한번 나도 흉내를 한번 내봐. 예,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우리는 겉하고 속하고 늘 똑같아야 되는가? 예, 그럼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겉과 속이 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외식과 인내, 또 외식과 배려, 외식과 훈련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 예? 겉과 속이 늘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화가 났죠. 예, 그럼 화를 쾅 냅니다. 예, 그거는 예,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화가 나고 싶어도 없으면 참죠, 그죠? 예, 이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 자,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오늘 광고에 나중에 보였지만 이제 조금 멀리 이렇게 차를 대고 오죠. 나는 내 속 사람은 가까운데 그죠? 빨리 가서 딱 대고 딱 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 멀리 이렇게 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배려죠, 배려. 예. 그냥 맨날 그 젊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분들이 맨날 교회 앞에 딱 갖다 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와 관계가 틀어집니다. 나를 화나게 내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죠. 상처를 줍니다. 우리 본성은 용서하고 싶지 않죠. 예, 저거 꼴보도 보기 싫어.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더 자야지. 예. 그렇지만, 아유,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런 거는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과 인내, 배려, 훈련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뭐 난 겉과 속이 늘 똑같아. 어쩌면은 이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훈련 이 차원에 끝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은 것이냐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화를 안 내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특별히 배려하세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게 내가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예. 내가 아침에 누굴 용서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기쁜 겁니다.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아, 어떻게 참아야지, 배려해야지, 훈련해야지 그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즐거운, 그것 자체가 기쁜.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그럽니다. 어딜 내 앞에 감히 뿌앙 이렇게. 예, 아직까지 좀 먼 겁니다. 그죠? 이제 좀 아유 난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갈라는데 누가 끼어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유 바쁜 게 있는가 보다. 그래 내가 좀 참아줄게. 그리고 끼어줍니다.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바쁜갑네.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끼워주게 하는 거죠. 그래, 아유, 바쁜갑네요. 빨리 가십시오. 배려해서 속도도 좀 줄여주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내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하다가 잘못 들어가 유턴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턴을 한 번만 안 되잖아요. 돌았다가 이렇게 몇 번 해야 되잖아요. 차가 딱 없어서 했는데 딱 보니까 차가 뒤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래가지고 또 집에 옆에 우리 집사람도 타고 있었거든요. 인상을 팍 쓰고 왜 또 부끄럽게 만드나 그런 인상으로. 이래가지고 딱 해서 돌아가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들었어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탁 이러고 가더라고요. 야, 오클랜드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예, 더니더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뭐 길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도 아, 니 운전 잘한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오클랜드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예, 딱 노는데 이분이 내가 미안하다 이래 손을 흔드니까 딱 이러고 딱 가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자. 예, 우리가 예, 억지로 할 수 없었어. 그래 내가 참아주자. 그래 내가 봐주자.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존재가 되자. 네, 그게 우리가 되고 싶은 목표다. 그건 외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얘기를 하면 그렇죠? 누가 내 욕을 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너 왜 내 그런 욕했어? 어, 내가 언제 그랬어? 네, 그러면 아직 모른 거고 그렇죠? 그래 내가 그래 봐줄게 그래 괜찮아지는 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예, 그런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예. 그래서 내가 어떠면서 양보하는 것이 기쁜 사람. 그죠? 나누는 것이, 예, 즐거운 사람. 예. 내가 지는 것이 감사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다. 그게 내 진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도록 만듭니까? 6장 1절에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6장 1절에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이 보이려고라는 말은 헬라 말로 데마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데마오라는 마이라는 말과 이 티어터, 극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이 똑같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극장.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여러분, 사람 연극 배우는 어디서 합니까? 극장에서 합니다.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겁니다. 없으면 안 하죠. 그쵸? 예. 외식은 뭐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너 나 좀 봐줘. 그런 사람, 그게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니까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말라고 그럽니다.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초점의 차이죠. 그렇죠? 초점의 차이. 예. 5장에서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육정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보려고 이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또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잘 보이게 하면 뭐 나쁘나? 아, 내가 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면 좀 틀린 건가? 그 당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시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제한다. 다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좀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예.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는데 광고를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아, 야,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한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 그래. 저 사람, 아, 그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지금 자금에 한국의 교회들, 기독교를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너희들 좀 알아줘.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저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 뭐 장로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했어. 너희들 좀 나를 좀 알아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부추기게 하고 예수의 이름보다는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 받는다. 그래, 같이 사진 찍어줄게.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갔을 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갔습니다. 정말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많이 깨끗하진 못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하나 들고 빵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그 마을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전부 다 웰컴합니다. 빵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 너희들 복음 전도하랬지? 이야기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빨리 사진 찍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빨리 사진 찍자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주는 빵을 그 사람들은 과연, 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예.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해서 내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내 자신들이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 나를 좀 알아줘. 그리고 내가 한턱 내고, 아, 내가 괜찮은 인간이지? 괜찮은 사람이지? 예, 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다 알지요. 돈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구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집중된 것이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고 어떻게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아페크라는 말입니다. 아페크, 영수증을 받았다. 다 치렀다 이미,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 착한 일 한 거 이제 상을 다 치렀어. 이제 뭐가 남은 것입니까?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했던 그 대가를 이제 너는 받을 그것만 남았다. 예.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싸웁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숨을 주려 왔다. 근데 목숨을 어떤 마음으로 주시느냐. 내가 목숨을 너희들한테 주니까 나를 믿어야지, 나를 섬겨야지. 그게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가장 낮으신 그 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 목숨을 주면서도 그 자세가, 그 마음이, 그 태도가 내가 이만큼 너한테 주지 않느냐, 내 생명까지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 이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주님의 마음. 예.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죠? 누가 나를 돕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데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 양입니까, 여러분? 예. 그 아니죠.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양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죠? 많이 주면서도 그래, 내가 많이 주잖아. 어? 이만큼이라 주잖아. 이렇게 내가 하고 있잖아.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합니까?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주 작지만, 어떠면서 정말 미비한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예. 우리가 누구를 돕는데 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예. 아무리 많은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주는데 어떤 마음? 그 속에 정말 진실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것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만큼 나한테 주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는구나. 그 마음이 보여질 때,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주는구나. 이만큼 나한테 희생을 하는구나. 이만큼 나를 섬기는구나. 그 진심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마음을 통해서 이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 본성이, 내 진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진심이,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있을 때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 언론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질. 예.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했지 않느냐? 포장하고 과장하고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외식하도록 껍데기를 자꾸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면 정말 우리의 진심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면 드러내지 않으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돕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니라. 가난한 자, 주변에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외식할 것 같아서 구제하잖아. 예. 나는 외식하기 싫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 예. 박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심사위원 같습니다. 목사에게 더 높은 설교, 더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 앉아서 채점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름 한번 내려고 무슨 짓 안 해.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더 나은 신자로서의 변화와 노력과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낮 시험지 채점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좋은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외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그 삶이 일상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일상. 예, 그런 존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존재.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물을 먹여줬는데 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았는데도 내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는 것이니까.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물을 안 먹였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이 굶었을 때 먹지 않겠습니까? 왜 감옥에 있을 때 주워 굶주렸을 때에 떨고 있을 때 왜 내가 언제 옷을 안 주었습니까? 안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 주위에 배고픈 사람, 주위에 목마른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별 흔적이 없는 것이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 존재 자체가 그것이 되도록 바뀌어져 가면 우리가 늘 하는 것이기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우리 존재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누구의 상을 더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이 좀 몰,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몰라야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아는 알아주는 것이 좀 더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상이 더 클 것인데, 이런 기대가 있다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아니, 난 상 안 받아. 무슨 유치하게 상이야. 내가 무슨 상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나? 여러분, 뭐 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이지. 여러분, 상을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이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최종 관심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상급은 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를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아홉을 더하셔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면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홉을 채우셔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 제가 강의 들은 것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98 되신 분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 내 처음 신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다.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날 택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걸 알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드는 신앙은 주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신앙의 길을 이렇게 더 걷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은혜를 누리죠. 은혜를 깨닫죠. 감사가 되고 또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죄인, 이렇게 참 더러운 추한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했으니까 참 감사하고 참 다행이고. 그러다 우리가 신앙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구나.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고 나에게 시간을 주셨구나.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나에게 재능을 주셨구나. 나에게 사람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며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겠구나.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